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공직께서 선군 혁명 용도를 시작하신 56돌을 맞으며 전국 노동자 체육경기대회가 개막되었습니다. 17일 평양의 청춘거리 롱구경기관에서 있던 개막 모임에는 관계부문, 직맹일꾼들, 시안의 근로자들, 각 도에서 선발된 선수 감독들이 참가했습니다. 개막 모임이 끝난 다음 선수들의 분열 행진에 이어 태권도 단체틀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평양시의 여러 경기장들에서 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경기대회에서는 축구, 사격, 태권도, 장애물 극복 경기가 벌어지게 됩니다.